for real. 누가 그랬어? 얼마 전에 널 봤다고. No, 넌 행복해 보였었다고. 힘이 빠지더라. 난 네가 불행하길 바랬나봐. 벌써 날 잊어버렸는지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. 어떻게 난 인정 못해. 그리 쉽게 날 잊고서 행복해. 너무 가혹해. 너란 여자도 오케. 여태껏 몰라서 난 속았던 것 같아. 지금까지도 난 너를 못 잊겠는데. 뭘 해도 네 미소가 지워지질 않는데. 그럴 일 없어. 이건 말도 안 돼. 분명 잘못 봤을 거라고 믿을래. 너무나 힘들어. 괜찮은 척하는 것도 친구들 말로 말로 말로 이미 난 누군가가 생겼대. 늦진 않았다고 말해줄래. 부탁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. Where you at my love, where you at my love. 알잖아 나는 너 아니면 돼. 여자와 있는 걸 봤다면서 심각하게 별로였대서. 다 한 번도 없어. 모든 걸 다 걸고 밤샘이 나서 우리가 떨어지길 바랬나 봐. 친구랑 있는 걸 봤겠지.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. 어떻게 난 인정 못해. 그리 쉽게 날 잊고서 행복해. 너무 가혹해. 너란 남자 독해. 여태껏 몰랐어 날 속였던 것 같아.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. 나 완벽하게 너를 지운 줄 알았는데. 그럴 리 없어. 이건 말도 안 돼. 분명 잘못 봤을 거라고 믿을래. 너무나 힘들어. 괜찮은 척하는 고 말해줄래. 부탁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. Where you at my love, where you at my love. 알잖아 나는 너 아니면 돼.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 전부 사실인 게 맞나요. 맞춰 맞춰 지금 내 눈을 바라보며 전부 다 거짓말이야. 전혀 없어 그런 적. 죽을 다 노력해도 맘은 쉽게 못 잊어. 예전 사진만 비치는 휴대폰의 모니터. 과거론 냅두기엔 we're still for real love. 너무나 힘들어. 괜찮은 척하는 것도 친구들 말로 말로 말로 이미 난 누군가가 생겼대. 늦진 않았다고 말해줄래. 부탁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.